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부루의 고전적 노작,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이다의 전문을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